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hey, hey, 좀 hey, 이상할지 몰라 hey, hey, 왜인지 hey, 넌 좀 어려웠어 hey, hey, 난 늘 쩔쩔매니까 이토록 원하게 되고 Oh baby baby please don't go 당신 앞에 물을 뿌려